사람들의 질투와 속에서 겨우 넘어왔던 대파 끝이 장한 개만으로 다 이어져 끝내 마지막 한계를 넘버져라고 내가 패자면 그만이지 배에서 많은 걸었대 그가 패파리 아림이나 쉘터도 아래기만이 나를 끝없이 괴롭혀 점수도 페이퍼 오늘은 템포 피터 머스하게 어렵다고 나는 태그 같다니까 마지막 태그는 이게 나한테 걸 테냐고 사세를 다 보면 그거 책다는 사세 받나 난 주저 배안스럽게 가는 겹바람 그냥 비틀비틀 가는 수밖에 지적도 되는 지적을 해 정작 집회 베스트 다 기건 없대 난 신경 안 쓸게 하는 건 조도 없으면서 관심을 바래 씨발놈아 알아서 몸조리 잘하고 잘했어 정신 차리고 왜 팔아 누구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병신아 낙스 넌치와 함께하는 콜라보 내가 또 나와서 랩하는 겨도 북극 같은 분들 값싸고 한대 맞아야 정신 차린지 비난 말고 비평을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들 욕먹는거 누가 먹혀 정신줄 똑바로 메고 다니라고 어제 후크 선쟁 목격 명생 걸맞게 비밀을 보겨 디스한 적을 존내 공격 맞게 싼다고 맞으보며 지가 92년생 최고래 지가 혁신 도역해 그 실력으로 누가 누굴 키워 헛소린 종작자 도이게 시물에 달래 식상한 멘트 그딴 거 필요 없으니 제대로 된 지적이나 아 님들 이거 페이크고 댓글 한 개만 굽신굽신